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같이 상고해 봅니다. 오늘도 로마서 7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조리가 목마른 말씀 로마서 7장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한 가지 정의와 그리고 이제 또 7절에 가면은 중간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율법과 관계된 아주 귀한 두 가지의 진리를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소 좀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이 전혀 부정적인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좀 우리가 앞서서 당겨서 보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했고 또 이어지는 그 14절 말씀을 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했다는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본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율법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5절과 7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인생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면 육신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죄의 정욕 또한 사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육신에 처해 있는 모습, 죄의 정욕에 늘 우리가 끌려다니는 모습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이미 죄인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은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거의 진리와 가까운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지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을 때에는 당연히 죄의 정욕이 자기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이런 죄의 정욕들이 육신에 있을 때에 이와 짝하여서 역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까? 모순적인 이야기 같지만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일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일생에 매여 종노릇 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참된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죄의 정욕이 역사함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과 또 삶의 지향점을 하나님께 향하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삼가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의 정욕대로 하려고 하는 그 본능, 본성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본능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데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런 정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의지가 약하고 내 능력이 약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탕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부분을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 7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한 나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뭐를? 죄를 깨닫게 된다. 이것은 바로 아 율법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드러내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거울은 뭐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거울에 유익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예? 물론 예쁜 모습도 보고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거울을 들여다는 보는 실제 모습은 뭐 어디가 잘못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거울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그래서 고치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매일 아침 우리가 거울 앞에 서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야 하는 것 같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한다는 그 역할이 중요할 뿐 아니라 또 율법을 죄의 기원으로 돌리는 것은 또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율법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오해하거나 또 망각하면 심각한 신앙적인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계명으로 선포한 것 때문에 인생들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로운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그런 정신없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착하고 인류는 원래 착한데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몰랐는데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줬고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율법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지요. 율법도 거룩합니다.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도 신령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한탄하면서 율법적 요구를 그래도 애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지 마땅합니다. 바울의 해석은 참으로 절묘합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면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인생들에게 죄가 기회를 노리고 탐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인생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신을 살아있는 존재로 자꾸 여깁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됨과 동시에 자신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인 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5절과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서 두 가지로 정리된 것,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한 나에게 주는 유익이다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어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옷 입혀 주시옵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아름답고 빛난 열매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더럽고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로 채워줄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